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새치 머리가 나를 슬프게 하네. 나이 따라가는 것이 청춘이지만 돌아보면 내 꿈마저 사라진 지금 커피잔에 보일 듯한 나의 얼굴이 차라리 변하구나.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그저 나이 때문에 찾아온 거지. 누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. 내가 택한 삶인데 일어서야지. 그래 잘해왔듯이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왔잖아. 일어서야지. 그래 잘해왔듯이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왔잖아.